헙스 뉴스. 2020 한양인 영어 에세이 쓰기 대회 안내입니다. 참가 대상은 국제학부,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생 및 교환학생을 제외한 한양대학교 재학생입니다. 대회 일시는 11월 27일입니다. 장소 및 자세한 사항은 창의융합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학기 고전 읽기 융합 전공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일자는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1학기 이상 성적이 유효한 서울 캠퍼스 학생입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22기 동계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사업 대학생 멘토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 자격은 사업참여대학 소속 휴학생을 포함한 대학생, 대학원생입니다. 신청 방법은 사회봉사팀 캠프계획서 제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장학부 대학생재능봉사 캠프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캠퍼스 미래전망과 이노베이션센터 웹디자이너 모집 공고 안내입니다. 업무 내용은 기존 홈페이지 내용 업데이트 및 수정 업무이며 재택 업무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범대학 RC행정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에서 4주 뒤면 코로나19 확진자가 300에서 400명 가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바이러스 전염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1 이상일 때는 확산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두 항공사가 합쳐지면 세계 10위권 초대형 글로벌 항공사가 탄생합니다. 16일 정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지원한 프로그램은 허그 일자리 지원입니다. 이는 출소 예정자와 보호 관찰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신청 자격이 되는 만큼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매매 알선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성매매 업자에게는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B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 사실을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결국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 사항을 알려드린 헙스 뉴스. 11월 16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수연, 기술의 박서영, 담당의 민다인이었습니다.